이 노래가 시작하면 다시 나를 불러 나나나나 그 누구보다 더 내가 더 널 띠리띠리리 하루 이틀 지나가고 빨간 눈을 비벼봐도 아무 연락 없는 you 계속 계속 전화하고 쉬지 않고 문자에도 아무 대답 없는 you 바쁜 거야 아니 뭐야 그래도 멈추지 않아 뻔한 얘기 뻥아니야 잡은 내 손 놓지 마 baby over and over 한순간도 잊을 수 없어 언제부턴가 참을 수 없어 헤어지기 싫어 너 over and over 서툰 변명으로 밀어내려고만 하지 마 baby 그럴수록 더 커질 뿐이야 이 노래가 시작하면 다시 나를 불러 나나나나 그 누구보다 더 내가 더 널 띠르띠르르 떠나지만 우웨이 베베 나나나나 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널 띠르띠르르 몸이 건조해질 때면 나를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베이비 유 맘에 드는 모든 것들 그냥 골라 골라 골라 골라 골라 베이비 유 이게 좋은지 아이러니 나는 감을 잡을 수 없어 때로 낼 수 없는 표정이 오만 가지 생각하게 하지마 한순간도 잊을 수 없어 언제부턴가 참을 수 없어 헤어지기 싫어 너 서툰 변명으로 밀어내려고만 하지마 baby 그럴수록 더 커질 뿐이야 이 노래가 시작하면 다시 나를 불러 나나나나 그 누구보다 더 내가 더 널 띠르띠르르 떠나지만 우웨이 베베 나나나나 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널 띠르띠르르 불러 아무 생각나지 않게 난 불러 함께 듣고 춤추던 우리의 노래 물론 가끔은 티격태격하지만 I love you my baby 그 누구보다 나 사랑해 이 노래가 시작하면 다시 나를 불러 나나나나 그 누구보다 더 내가 더 널 띠르띠르르 떠나지만 후회 baby 나나나나 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더 널 띠르띠르르 이 노래가 시작하면 다시 나를